당신 곁으로 산을 넘어 당신 곁으로 그리움처럼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당신 곁에 가고만 싶소. 부는 바람 속에 사랑을 싣고 떠오르는 저 태양 속에 새들 노래 소리 우릴 속에 깊이 깊이 간직한 채 바람 따라가고만 싶소. 부는 바람 속에 사랑을 싣고 떠오르는 저 태양 속에 소리 우릴 봐.